푸른 밤 종현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의 무말랭이,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세일러복을 입은 연필.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제목들인데요. 제목만 봐선 무슨 내용일지 상상이 안 가지만 뭔가 당연한 느낌에서 다들 벗어나 있죠. 발렌타인데이와 무말랭이, 초콜릿이 아닌 이상 어색할 수밖에 없고요. 사자와 샐러드, 세일러복과 연필, 다 우리 상식으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따져보면 다 이상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제목들이 한 번쯤은 나중에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궁금해서요. 무슨 내용일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들춰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꼭 매일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궁금해서 찾아주셔도 돼요. 6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By the day. 6월 15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쉐이저 파트의 Stranger by the Day였습니다. 네, 신나네요, 음악이. 시작하기에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야호! 저 기다렸어요. 예! Yeah!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제가 이 코너를 기다리면서 작가 누나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막 10곡, 막 20곡씩 보내서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게 제 취미입니다, 요즘. 네,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악들 많이 골라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신청곡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러면요, 저는 광고 듣고 프리스타일로 돌아올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대답이 있대요. 하나는 야야야, 나 진짜 좋은 노래 찾았는데 너도 들어볼래? 하고 기껏 추천했더니 됐어, 너나 들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그 노래 들어봤어? 어때? 좋지? 라고 동의를 구하는 말에 아니, 별론데? 대체 어디가 좋다는 거야? 하고 기다렸다는 듯 부정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거절과 부정의 말 오늘만은 넣어두시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함께 즐겨주세요. 종현의 프리스타일. 네, 이 시간 제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린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취향의 노래들로 가득가득 채웠는데요. 첫 곡은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죠.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예전부터 알던 노래였어요. 참 좋아했고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의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 이석훈 씨가 2010년도에 커버라고 하죠, 다시 한번 부른 걸 방송에서 부른 걸 듣고 아, 이 노래 정말 좋구나 라고 한번 다시 느꼈는데, 이석훈 씨가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정말 펑펑 우셨어요. 노래를 못 부르실 정도로, 중간에 노래를 멈춰야 될 정도로 펑펑 우셨는데, 피아노 반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슬프던지. 저는 아, 이렇게 커버곡에서도 또 원곡의 매력을 찾을 수 있구나를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가사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김동률 씨가 가사가 된 후에 예전에 만난 여자친구의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또 그분과 있었던 이야기로 만든 음악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옛 여자가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새로운 음악을 또 하나 만든 거잖아요. 아, 음악이 정말 인생이시네요. 모든 상황과 모든 슬픔, 모든 감정이 음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골라왔고요. 그리고 크레이그 데이빗의 Rise and Fall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팅의 유명한 곡이죠, Shape of My Heart를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스팅과 함께하는 Rising and Fall이고요. 기타가 참 많은 분들의 귀에 익숙한 곡일 겁니다. 그럼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듣고 크레이크 데이빗의 Rise and Fall 들을게요. 부러워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writing's on the wall.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the rise and fall. I always said that I was gonna make it. Now it's plain for everyone to see. But this game I'm in don't take no prisoners, just casualties. I know that everything is gonna change, even the friends I knew before me go. But this dream is the life I've been searching for. Started believing that I was the greatest. My life was never gonna be the same. Cause with the money came a different status. That's when things changed. Now I'm too concerned with all the things I own, blinded by all the pretty girls I see. I'm beginning to lose my integrity.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writing's on the wall.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Once your picture becomes tainted, it's what they call the rise and fall. I never used to be a troublemaker. Now I don't even wanna please the fans. No autographs, no interviews, no pictures. Endless demands. Gave in the vices that were clearly wrong. The types that seemed to make me feel so right. But some things you may find can take over your life. Burn all my bridges, now I've run out of places. And there's nowhere left for me to turn. Been caught in compromising situations I should have learned. From all those times I didn't walk away, when I knew that it was best to go. Is it too late to show you the shape of my sometimes heart?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And it seems as though the writing's on the wall. You don't realize what this means to me. So let me have just one more chance. I'm not the man I used to be. Used to be.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ght is over.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와 크레이그 데이빗의 라이즈 앤 폴이었습니다. 네, 좋네요.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이번 힙합 씬에서 가장 핫한 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언티와 그레이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아,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은 비비드 크루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듀서죠. 두 분 다 자신의 앨범을 스스로 프로듀싱하면서 음악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예전부터 자이언티 씨의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유니크한 보이스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검색을 못했어요. 자이언티 씨가 혹시나 저보다 어릴까봐, 나보다 어린데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좋아해졌을까봐, 혹시나 나보다 어릴까봐 검색을 못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자이언티 씨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좀 인연이 닿아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자이언티 씨와 친분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이제는 저와 좀 친하게 지내는 형인데요. 이분의 음악은 저는 지금은 친해졌지만 지금 들어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목소리가 독특하고 가사를 쓰는 센스가 대단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자이언티의 도도에입니다. 도도에는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여자의 볼에 점이 있으면 그 볼이 매력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볼 위에 점이 말하네. 넌 태어날 때부터 도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고나길 도도하게 태어난 여자를 뭔가 이렇게 꼬신다고 하나요? 그러는 가사인데요. 아, 듣고 나도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만약에 여자친구가 볼에 점이 있다면 이 노래를 꼭 불러줘야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크루의 프로듀서죠. 빌드 크루의 그레이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희 푸른밤 로고송도 같이 써주셨고요. 평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형입니다. 아, 이 형도 참, 이 형 정말 귀여워요. 근데 비주얼이 뭐랄까,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훈훈한 비주얼을 갖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다들 어라? 이것 봐라 하면서 그레이 씨의 매력에 빠져드실 겁니다. 그래도 가수잖아요, 두 분 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음악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뮤지션의 노래죠. 자이언티의 도도해 먼저 들으시고요. 박재범이 피처링한 그레이의 위험해 듣겠습니다. 그래 너 예쁜 거 알아, 네 다리 예쁜 거 안다고, 남자 많은 거 알아, 그 표정이 말에 만만찮다고. 너 말 따라 또 마음 따라 집착하고, 예쁜 여자는 딱 봐도 쉬워 보일 거라 생각한다고. 너 말에 아하 네 왜 하다 말을 오지갑판에 까물었어. 넌 내게 관심 없는 듯 말하기는 내도 그게 어디까지 가냐고. So who stop this me 다들 통 나서는 이미 예예. 이제 나 좀 알아봐 들떴어 너 입꼬리 올라가 도도해. 눈 도도해. 우린 너무 달라도 갖고 싶은 거 Yeah. 그래 너 예쁜 거 알아, 네 엉덩이 예쁜 거 안다고. 남자를 다룰 줄 알아, 낯은 가려도 부끄러움 타진 않아. 넌 뭘 좀 알아, 알아, 알아, 안다고. 힙합에 춤을 출 줄 알아. Too full, laid back, you good girl, I like that. 네 볼 위에 점이 말하네. 태어날 때부터 난 도도해. 배우고 싶어 온종일 너 알고 싶어 해 내 온몸에. 눈 도도해 너무 도도해. 날 힘들게 하지만 왜 네가 맘에 들지. 왜 너도 내가 맘에 드는 게 눈에 보여. 도도해 눈 도도해. 미쳐. 너무 아름다워 말이 안 돼 사람이 아니야 You a flower Welcome to the G-world 여기로 다가와 Flying bird 어디든지 날아가 You my world 알고 싶어 나를 열어줘 내 마음 내 마음 그래 원한다면 뭐든지 다 I will give you my all my all my all my all Time will raise your things and so on my all my all You're the best girl for me come on 모두들 허풍이지만 I can give him a heart. We young, we young. We don't talk too much, we young. We don't mind, don't see young. Until I get to one, I can't get you out of my head. We young, we young. 대단해 너 나 어지러. 어쩌면 당연하지 yeah. 평소에 조금 들이대서도 이번엔 정말 달라 선수처럼 보여도 난 여자를 가려 okay. 나를 한번 믿어봐 가식은 절대 아니야 회를 한번 쏠게 이건 나의 사심이야 You're a beautiful girl Let me tell you what I do for you girl 한날에 한 번씩 해외로 여행 들고 가게 나 그 정도 능력돼 그걸로 부족하면 말해봐 뭐든지 나타나게 해줄게 난 너의 마술사 요리사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가늘 봐 나랑 바로 떠나 자식 타면 우리 앞에도 10002처럼 많이 봐 We young, we young, we young 왜 넌 자꾸 만나시여 누구다 말도 넌 지겨 뒤럽게 뜨거나게 난 것 중 하나겠지 We young, we young, we young 대단해 너나 어지러 흔들어 니 뭐해봐 나올 수 없어 어쩌면 당연하지 나 태어나서부터 여지껏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아직도 느끼지가 않아 네가 계속 흔들고 있어 내 맘 So 오늘 밤 네 주위에 남자들이 넘치고 수없이 많아 더 I don't give up It is gonna be okay 너와 같이 애를 바라볼래 So mama go and do that I know you want it too go and do that We young hey, we young hey 왜 넌 자꾸 만나시여 뒤럽게 뜨거나게 난 것 중 하나겠지 We young, hey, no, we young 대단해 너 나 어지러 흔들어 니 미모에와 빠져나올 수 없어 어쩌면 당연하지 Feel so good Feel so good Feel so good So now it's up so I'll jump and tongue and I chill. Oh. 박재범이 피처링한 그레이의 위험해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자이언티의 도도해였습니다. 두 곡 다 여성분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곡이었죠. 가사가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종현의 프리스타일 이어갈 겁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엔싱크의 팝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야 이 노래, 야 이 노래 정말 좋은데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 이 노래는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지하철에서 이어폰 꽂고 듣다가 정말 창피를 당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모든 사람들이 왜 다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조용히 노래 부른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왜 제가 참 크게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따가운 눈총을 주고 있었는데 몰랐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이 음악이 너무 신나고 즐거워서, 아유 참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네,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면서 이 음악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엔싱크의 멤버로 데뷔했죠. 지금은 이야 뭐 아유 너무 섹시한 남자로 섹시의 심볼이죠. 많은 분들에게 섹시한 매력을 펼치고 있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인데, 그때는 사실 미소년 이미지였죠. 뭔가 몸도 막 이렇게 근육질이 아니었고요. 멋있는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컬러풀한 옷을 입고 무대를 했었는데, 아,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참 좋아했죠. 제가 노래 연습을 하는데, 댄스곡 연습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팝이라는 노래가 연습생 하면서 좀 나 사실 발라드 말고 이렇게 댄스곡도 잘 불러요 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연습곡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엔싱크의 팝 들어볼까요? 신납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많은 세대에 거쳐서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이 노래의 가사가요,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천장에는 거울이 있고 얼음이 채워진 샴페인을 건네며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군. 우린 모두 스스로 이곳에 갇혀 살지요.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내가 들어왔던 출구를 찾아 달려간 거야. 진정하세요. 경비원이 말하더군.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떠나지는 못하실 겁니다. 뭔가 심오하죠? 이 가사는요, 이글스의 멤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보다는 환상에 가까웠던 캘리포니아와 미국에 대한 환상을 꼬집고 싶었다고 합니다. 열려있는 결말이라고 해요. 듣는 이에게 해석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 이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 노래가. 가수는 사실 사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마음을 달래는 위로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사랑과 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소소한 일상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수가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게 또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뭔가 고충을 꼬집는 것도 이 시대의 문제나 어려운 것들을 가수의 입으로 이야기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가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보세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야, 너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전.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땡큐! 멋있죠? 제가 나중에 꼭 한번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노래는요,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랩의 석봉아입니다.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유승우 군을 기억하실 텐데요, 슈퍼스타 K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서 이 소녀는 누굴까? 이 귀여운 소녀는 누굴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불렀었죠, 석봉아. 승우군은 제 학교 후배예요. 제가 나온 SMI죠, 서울실용음악학교의 후배인데, 참 예의도 바르고 착한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저는 이 승우군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비범한 친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로 뭐랄까요, 센치해요. 좋습니다. 옛 이야기들이죠. 뭐 석봉이 얘기도 그렇고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있고요, 심청전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각색해서 재밌게 가사로 풀어낸 노래예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게 되실 겁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은 마칠 거예요. 제가 고른 노래들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올 거고요,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석봉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석봉 빠지거란 일이 힘들게 너를 키워놨으니 공주야 이 도개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잔치에 올 생각하지 마 춘향아 오늘 밤 나의 수청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이나 말하지 않을 테니까 석봉아 불을 끈 채로 글을 쓰거라 이 어미는 그동안 이 떡을 다 썰어 놓을 테니까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고 석봉 아아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고 영국의 외교관이었던 휴 엘리어트가 그랬대요. 사람들이 원하는 전부는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푸른 밤이 하는 시간, 늦은 밤이잖아요. 이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 친구한텐 연락할 수도 없고 곤란하죠. 그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푸른 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방에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신혜진님, 푸른밤 들으면 다들 저랑 고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에이트의 참지마 듣고 싶어요. 우리 고민 참지 말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슷하죠, 사람 사는 건 다. 근데 그 안에서 또 소소한 즐거움과 뭐랄까요, 행복함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진님은 참 뭐랄까 긍정적인 분인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우리 고민 참지 말고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삽시다. 4864님, 쫑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행 가요. 지금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준비물을 되짚고 있어요.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자! 이야, 처음 여행 가시는군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설렐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혼자 여행을 가본 게 중국이었던 것 같네요. 멤버의 혼자는 아니고요. 뭔가 가족 외에 지인들과 갔던 곳. 민호군하고 태민군하고 갔었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온 기억이 있네요. 근데 다녀왔을 땐 진짜 잘했는데, 중국 두 달, 세 달 있다 왔거든요. 그때 다녀왔을 때 중국어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한국말 하나 안 썼고 중국어 선생님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네요. 네, 4864님은 다녀오셔서 좋은 추억 있으면 또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1127님, 요즘 감기 정말 독하네요. 며칠째 감기 때문에 맥을 못 추겠어요. 몸이 아프다고 쉴 수도 없고 출근은 해야 하고 갑자기 막 서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프면 진짜 서럽죠. 아픈데 일도 많고 그리고 누가 옆에 없으면 더 서러운 것 같습니다. 1127님의 옆엔 푸른 밤이 있습니다.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어떡해요. 감기에는 비타민이 좋다고 하니까요. 요즘에 귤도 맛있잖아요. 귤도 많이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셔서 내일은 훌훌 털고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신혜진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에이트의 참지마 듣겠습니다. 그래 정말 너무 아파서 얼마나 아픈지 세상 모두 끝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서 처음엔 아무 일도 없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마냥 바보처럼 멍하니 있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단 아픈 척도 해보고 억지로 웃어도 보고 그러지 말자 사랑도 별거 아니더라 길을 걷다 풀뿌리에 채인 거라 생각하자 그냥 살다 보면 겪을 일 중 하나라고 창피해서 못 들고 아픈데도 숨기고 힘들어 억지로 뱉는 쓰는 숨인데 참웃는 게 모순이 돼 그래도 내가 참 대견해 이제 눈물을 외면해 그만 좀 울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 널 있는 길이 얼굴 다 기억 안 나는 게 이별보다 아픈 날이 오겠지만 그때 나 미안해하지 않을게 너에게 너의 삶에 있든 나도 앞으로 걸어가야 하니까 창피해서 못 들고 아픈데도 숨기고 지만 울고 싶어지면 돌아 길을 걷다가 또 넘어진 것처럼 하지만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8840님, 오늘 월급 받았어요. 이 맛에 회사 다니죠. 쫑디는 첫 월급 받은 날 부모님께 뭐 해드렸나요? 라고 여쭤주셨습니다. 저는요, 뭐 다들 그렇죠. 빨간 내복 사고 막 그렇잖아요. 저랑 누나랑 같이 내복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이었죠. 한참 있다 쓰셨을 거예요. 이정민님, 1인2세 헬로 듣고 싶어요. 틀어줘요 푸른밤 보내주셨습니다. 네, 틀어드릴게요 이정민님. 최은지님, 잠이 안 와요. 피노다인의 굿나잇 들으면 잘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잠이 안 오셔서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죠. 저도 한참을 시달렸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현지님, 오늘은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2084님, 저 내일 면접 보러 가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연습하는 마음으로 보고 오고 싶네요. 야, 면접을 볼 때 얼마나 떨릴까요? 사실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나누고 또 자기소개하고 이런 이야기 연습을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떨릴까? 자신의 직장이 결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떨릴 것 같습니다. 잘 보고 오시고요. 연습한 것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연습처럼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민님이 신청하신 노래죠. 2PM의 준호가 피처링한 1인2세 헬로 듣고요. 최은지님의 신청곡 정기고와 엘리가 피처링한 피노다인의 굿나잇 듣겠습니다. Still can't believe it. It's a really good feeling. Made a song to keep it. 우리 이야기인데 내가 서울판 마늘처럼 별 볼 일 없을 때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었을 때 내가 최고라면 뭐를 해도 멋있을 때 그때 내 곁엔 딴 여자가 있었는데 바람 아닌 바람에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에 끝낼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녀 실망하지 않게 희망만 주려다 진짜 맘이 너무 티가 나서 기만한 게 됐어 소심함에 허덕여 소식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넌 결국 멀리 명절에 문자 하나 하기도 어색한 사이가 됐어 뭘까 우리의 정체가 그러던 어느 날 획기적인 사건 믿기지가 않게 친구 신청이 왔고 쪽지 썼다 지었다 손이 말 안 들어 겨우 보낸 말 뭐해 쿨한 사람처럼 그때 너의 손을 잡았었다면 오랫동안 네 눈을 지쳤다 우리 어땠을까 지금 너의 손을 잡는다면 서로의 눈을 마주 본다면 어색할까 우리 어색할까 Oh oh I'll miss you Oh oh I'll miss you Hello hello hello Hey hello hello hello How you been? Oh oh I'll miss you Oh oh I'll miss you Hello hello hello Hey hello hello hello Finally 처음 만나보는 것처럼 전화번호 설레는 마음으로 따고 겨우 전화 걸어 속으로는 떨었지만 I can't show it 오랫동안 못 들었던 아끼던 노래 가사처럼 저절로 떠올라 너와 나 그 목소리는 얼마나 예쁜지 Oh my god 언제 한번 보자는 네 말이 지금 어때 이 시간에 난 막혀서 20분이면 돼 네가 웃으면서 되물을 때 벌써 실시간으로 준비를 마쳤어 I fly 날아가듯이 네 앞에 달려가 이 순간은 나도 모르게 기다려나 마음이 차분해질 때쯤 보인다 미소를 띄고 위쪽으로 오고 있다 널 보고 귀에 걸린 입을 겨우 띄고 와 그리고 기분 좋은 침 그때 너의 손을 잡았었다면 오랫동안 그는 날 지쳤다면 어땠을까 우리 어땠을까 지금 너의 손을 잡는다면 서로의 눈을 마주 본다면 어색할까 던진 질문에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baby 그게 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니 질문에 대한 답해 주니 웃을 때 손등으로 입을 가린다니 girl 안 가리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아름다운 girl 애교가 많아지는 네 술버릇 가끔은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 난이 누군가에게 네 미소가 닿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워서 심지어 밤을 새 집을 향한 버스 내 어깨에 기대서 잠든 너를 위해서 일부러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내리는 나 내릴 땐 사랑한다는 말 대신 get night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 2, 3의 헬로 그리고 피노다잇의 굿나잇 듣고 오셨습니다. 3174님 조카들 봐주고 있는데 와 정말 힘드네요. 말끝마다 왜? 하고 다 따져 묻고 밖에 데리고 나가면 난 추워 죽겠는데 얘네들은 땀 흘리며 뛰어놉니다. 그래도 4살짜리 조카애가 애교를 떨면 한순간에 힘든 게 사라지는 이상한 경험도 함께하는 중이에요. 야단치면 눈웃음을 치며 안 그럴게요 해버리니 더 이상 혼도 못 내요. 예뻐 죽겠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4살 아이가 왜? 왜? 왜? 이러면서 그 겨울왕국인가요? 그 올라프라는 캐릭터가 Yeah! Why? Yeah! Why? 이러면서 계속해서 되묻는 장면을 봤습니다. 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야 기절할 뻔했어요. 저 그 장면 보고 남자 모든 사람들이 올라프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극장 찾아가셔서 올라프의 매력에 빠져보길 바랍니다. 이 조카들 너무 귀엽겠다. 허민상님 옛날에 들었을 때는 가사 뜻도 모르고 마냥 좋아한 노래인데요. 지금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노래가 저와 함께 나이 먹는 게 아련하네요.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신청합니다. 와, 이상 씨 감성이 촉촉해지셨군요. 그렇죠. 나와 함께 나이를 든 음악들을 들으면 왠지 그때가 추억되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화사하게 그리고 풍경 자체가 좀 예쁘게 기억에 남잖아요. 저는 옛날 생각을 하면은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더 아름답게 기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도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게 아닐까? 어미상님에게 더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어미상님이 신청하신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그리고 변혜종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은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그리고 변희종님이 신청한 곡이죠.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Still With You 정말 많이 불렀는데 연습생들이 다 한 번씩은 부르는 노래죠. 심지어 저는요 Still With You를 가사 찾아본 적이 없는데 가사를 외웠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불러서. 네, 정현정님 박지훈의 하늘색 꿈 틀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저도 정말 좋아했어요. 박지훈 씨의 그 독특한 음색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네 이번에도 좋은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이수정님 YB의 나는 나비 듣고 싶어요. 제 친구들 요즘 전부 진로 때문에 고민이라서요. 이 노래 듣고 힘냈으면 합니다. 이 노래 진짜 좋죠. 나는 아름다운 나비, 하늘을 날 수 있어, 이런 꿈과 희망을 가득 주는 노래입니다. 제가 라이브로 방송에서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포스가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유니크하세요. 최고더라고요. 역시. 네, 정현정님의 신청곡이죠. 박지윤의 하늘색 꿈, 그리고 이수정님의 신청곡 YB의 나는 나비,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를 알아. 네, 정현정님의 신청곡이죠. 박지훈의 하늘색 꿈, 그리고 이수정님의 신청곡 YB의 나는 나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가족들로 사연을 채우고 있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강소연님,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불이 꺼진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생일날이니 너무 서럽네요. 한 살 더 어른이 되었는데 왠지 부모님이 계신 따뜻한 집에서 어리광 부리고 싶습니다. 수지의 겨울아이 신청합니다. 생일 때 왠지 더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생일날 해외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스케줄 때문에 가족들을 못 본 날도 좀 많아졌는데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그냥저냥 보내는 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인생이 하루밖에 없지만 생일은 그래도 어머니와 가족과 나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전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일이지만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화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닐 시카고 영어로 보내주셨습니다. 해석해드릴게요. 안녕, 나 신청곡 하나만. 인큐버스의 With You Are Here. 네, 쿨하네요. 역시 왜 이렇게 다들 쿨할까요?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저번에 모스크바에서 보내주신 분이었나요? 아니 이스탄불에서 보내주신 분이었나요? 그냥 가수와 신청곡만 보내주셨었는데 와, 그래도 닐 씨는 안녕 나 신청곡 하나만 이렇게. 야, 그래도 시카고에서까지 저희의 푸른밤을 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신청곡 틀어드려야겠어요. 강소연님이 신청하신 노래 수지의 겨울아이 듣고요. 시카고에서 닐님이 신청한 인큐버스의 With You Are Here 듣고 올게요. 네, 수지의 겨울아이 그리고 인큐버스의 Wish You Are Here 듣고 왔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아스트지크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3일 동안 매일 신청했는데 좀 틀어줘요. 시스템 오브 다운의 Lonely Day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틀어드릴게요.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3일 연속 보내주셨군요. 감사해요. 내일도 새로운 음악으로 또 찾아주시고요. 그 곡도 잘 찾아보고 또 틀어드리고 싶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10대 서커스에서 10대 꿈들이 일부러 광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네가 어떤 집안에서 왔는지 대체 누가 신경 쓴단 말이야? 젊고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란 없어. 또다시 뛰어다녀. 도망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해가 중천인데 일어나. 뭘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뭘 했는지 보이지? 감정을 뚫어져라 쳐다봐. 대낮의 빛 속에서 내가 말한 것들로부터 난 도망치고 있었어. 우린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우린 같이 있어. 우리는 소중해. 미카의 We Are Golden의 가사인데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힘을 주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음이란 거, 청춘이란 거, 실패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실수한다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고 아름답다는 거 잊지 말기로 해요. 오늘 끝곡 미카의 We Are Golden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